개건된 연풍어 소년단 야영소 준공식이 5일에 진행됐습니다. 관계 부문의 일꾼들, 돌격대원들, 야영소 종업원들, 야영생들, 개천시안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풍치 아름다운 연풍어의 자연경치에 어울리게 독특한 건축 형식으로 개건된 야영소에는 김종일 애국주의 교양실과 20여 개의 침실, 전자오락실 등이 있는 야영각, 회관, 운동장을 비롯한 야영생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한편 이날 연풍어 소년단 야영소에서 학생 소년들의 첫기 야영이 시작됐습니다.